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 맞지?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난 낮을 수 있는 거 맞지? 사무치게 네가 그리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정신 차려 보면 내 맘은 또 싶어